머리 검은 머리 다듬고 정든님 기다리던 밤 끄덕는 아가씨 주석달 바라보는 영남 아가씨 새별 같은 눈동자 무슨 꿈을 꾸시나요 보이소 보이소 말 좀 하이소 보이소 보이소 울지 마이소